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6절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처럼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과 연합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속죄의 사역에 함께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진정한 의미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는데 혼자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두 끌어안고 우리의 대리자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함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되었고 또 그 주님이 거기에서 살아나셨으니까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이 대신 사셨을 때 우리도 살아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못 박히셨는데도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아나셨다는 사상을 성경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우리를 모두 끌어안은 대신 죽으신 죽음과 부활 때문이라는 거죠. 좀 어려운 말로 내포적인 대신적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를 그 예수님의 구원 사건과 연합시킴으로써 우리가 그분에게 참여하게 되는데 첫째는 그분의 존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으셔야 했던 상태였죠. 우리도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분께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대리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진노를 받으실 만했을 때 우리도 진노를 받을 만했다는 거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셨을 때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된 거죠. 이와 같이 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됨됨이에 참여하게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참여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혼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두 끌어안고 있는 대표자로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당한 것으로 하나님이 쳐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죄를 지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았나요? 우리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의 정죄함을 받고 죽었나요? 우리도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나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곧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구원의 실제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묘사를 해줍니다. 첫째는 칭의, 쉽게 얘기하면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화목하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각각 어떤 관계를 염두에 두고 채용해온 그림입니다.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은 법정 관계에서 빌려온 그림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빌려온 그림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가족 관계에서 빌려온 그림입니다. 그 그림 같은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구원의 실제가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여러 각도에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 그렇게 하면 감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 각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나면은 정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이 가슴에 다가오고 또 이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고 싶다는 소원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식었던 소원이 다시 솟아올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과 두 번째는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죠. 말이 길어서 한자말로 칭할 칭자에다 의로울 의자를 써서 칭의라고 부르거나 혹은 의로울 의자에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인자를 사용해서 의인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이 칭의 혹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이신칭의라는 말로 간략하게 줄여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입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에 근거해서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언이에요. 선언.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의하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준 바 되고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거룩의 힘과 영향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파멸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그런 죄인이 되었고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음이라는 질병을 가져왔고 그 죽음이라는 질병의 절망적 증상들이 악과 고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궁극적인 원인인 우리의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렸는데 그런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이 얘기죠. 오래전에 제가 알고 있던 형제 가운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가장 무서워하는 죄가 몇 가지 있었는데 뭐 한 80년, 7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역 기피죄가 굉장히 무서운 죄였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렇게 가벼운 죄가 아닐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군대에 입영을 해서 트럭을 타고 가다가 너무 군대 가기 싫어서 빡빡 깎은 머리로 밤중에 트럭에서 뛰어내려서 숲으로 도망을 갔대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민가에 들어가서 중학생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안 받지 머리를 깎아두면 예.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불쌍해서 봐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찰만 보면 새 가슴이야. 그러니까 시외버스는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외버스는 그 당시에 항상 헌병의 검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차하고 시내버스 혹은 전철만 타고 그렇게 도망을 다니는데 직장도 취직을 못하는 거죠. 주민등록을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띄러 가려면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주민등록증이 나와야지 그걸 하잖아요. 그러고 다니니 그러고 8년인가를 도망을 다니니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다가도 남자 목소리 계십니까? 하면 다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나 없다 그래. 두부 장사가 와서 두들겨도 도망가고 쓰레기 치라고 와서 두들겨도 도망을 가고 둘이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도 골목으로 내빼. 왜 그러냐면 저기 경찰이 불신 검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30이 다 돼서 한 8년 도망다니다가 길거리에서 경찰한테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시 대군가 어디에 있는 군대로 입대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도망을 못 나왔어요. 아마 그 도망 못 나온 중요한 이유가 그때는 중학생 교복을 입어도 누가 중학생이라고 인정을 안 해줄 것 같아요. 다 늙어가지고만. 군대 가니까 그러더래. 야, 너 몇 살이니? 그러니까 뭐 서른 다 되죠. 너 나보다 6살 많은 거 알아? 네, 그러니까. 야, 동생 같은 애한테 얘가 뭐냐? 알아? 네. 나 네 동생 몇째 동생 뻘이야. 근데 너 오늘 좀 맞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2년 반인가 3년을 하여튼 다 지독하게 고생하고 영창도 가고 또 그 다음에 뭐 군대도 가고 뭐 이중으로 고생한 거죠. 그러고는 다시 돌아왔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경찰이 있어도 담대하게 도망을 안 가더라고요. 왜? 이제는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이었지만 요번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8년 동안 재판에 시달렸던 어느 치과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와 딸이죠 아마 이렇게 모녀를 죽였다는 혐의를 쓰고 8년 동안을 괴롭힘을 당했는데 신문에 보도된 거 내가 8년 전에 기억을 하는데 저도 신문 기사 읽으면서는 이 사람이 죽였구나 이렇게 딱 생각이 됐어요. 사회면에 처음 뉴스로 몇 달을 나왔습니다. 근데 수사를 하고 그 수사 결과를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했는데 1심에서 사형까지 받았는데 마지막에는 결국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았던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제는 그 전에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감옥에 있었겠지만 돌아다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놈 말이지 마누라하고 자식 새끼 죽인 저 짐승 같은 놈하고 다 손가락질을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 볼 적마다 나부터 손가락질 되는 게 아니라 야 8년 동안 참 고생했구나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없냐고 기자가 물어봤더니 수사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한이 맺혀 있는 거지. 수사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순간에 그가 참 불쌍한 사람으로 그렇게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면 의롭다고 한 선언이 가져다주는 유익이에요. 유익.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가 죄 없이 될 수는 없잖아요. 재판장이 넌 죄 없다 그렇게 선언한 거는 재판장이 내려가서 그 사람이 죄 없도록 뭐 도와준 게 아니라 확인을 하고 선언을 해준 거 아니에요. 선언을 해주니까 그것이 모두 통용되는 거잖아요. 칭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법정적인 하나님의 행위예요. 법적인 행위란 말이죠.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는 의롭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의 죄,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마라. 이 사람은 이제 죄 없는 걸로 내가 친다. 내가 없는 걸로 치겠다는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최종적인 권위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오냐 하면은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근데 이 의롭다함, 칭의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할 것이요 악인은 정죄할 것이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의롭다 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의롭게 만들어주고 역사에서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고쳐주는 그런 걸 포함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롭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의 행위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언제 주시냐 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금요일 날 상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구원 없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안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는 분들은 하여튼 꼭 금요일날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그 믿음이 대단한 거구나. 믿음이 만능이구나. 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구나. 그랬는데 사실은 직접적인 효력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그 믿음이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되어 있어야 했다 이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예요.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성서신학에서는 매우 난해하고 어려운 신학적인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쉽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넣고 있으면 성경의 의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아주 편안하게 성경을 이해하면서 읽어 내려가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의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속성적 의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그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품에 속한 의, essential righteousness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의,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의로운 성품이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의로운 성품은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거룩함이 있는데 거룩함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방어하기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방어하시는 성품이 바로 그것이 의예요. 의.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러면 겁나요? 행복해요? 겁나죠. 근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러면 신나요? 겁나요? 신이 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굽은 거를 펴주시고 당신의 성품대로 당신의 거룩에 도전하는 것들을 정리해버리시고 나면은 비로소 그때 내가 내 이 억울함이 풀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산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하지 않고 대들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산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면 틀림이 거의 없습니다. 쉽죠? 그래요. 두 번째는 율법적 의입니다. 율법적 의. 율법적 의는 무슨 뜻이냐면 율법에 요구한 것을 행하면은 겁날 것이 없고 율법에 있는 것을 행하면 의가 되는 것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행하면 의가 되는 것이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 않죠. 저희 가끔도 이제 스승의 날이 다가와서 그 선생님 생각이 나는데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난 영어 선생님이 있는데 저를 참 예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뻐하시고 자기처럼 고등학교 선생님 되라고 저를 참 많이 설득하셨는데 결국 목사가 됐습니다. 그 선생님이 얼마나 독특한 분이냐면 말이죠. 그 1학년 때 무슨 뭐 학교 뭐 체벌 하지 마라 그런 거 없었어요. 그때는 뭐 부모님들도 선생님 밑에 꼼짝도 못했으니까. 예. 근데 영어를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숙제를 내주는데 이건 숙제가 살인적이야. 그 이 A, B자도 제대로 못 쓰는 애한테 영어 숙제를 내주는데 삼자태기를 하래요. 레슨 5 제5가를 다 외우든지 150번을 읽든지 50번을 쓰든지 셋 중에 하나를 하래요. 그러니까 외웠다 그러면은 자꾸 막히니까 안전한 방법은 뭐냐면 쓰는 거거든요. 그거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인간이 악함이 드러나는 게 어떤 녀석은 그때 복사기도 없었거든요. 밑에다 먹지 대고 쓰는 거예요. 네? 25번 쓰고 50번 쓴 게 되잖아요. 먹지 됐으니까. 두 장 되면 15번만 쓰면 45번 아니에요. 먹지 대고 쓰는. 이제 다 썼는데. 그 숙제를 밤을 세워도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숙제, 영어 숙제만이야. 다 있죠.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 천신만고 그때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것도 잉크 찍어서 쓰는 펜으로. 그랬더니 선생님이 숙제해 온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숙제해 온 사람이 거기서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랬더니 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책상을 치우라는 거예요. 다 치우고 숙제 안 해온 애들 갖다가 다 마룻바닥에 엎드리게 하더니 숙제한 애들 보고 타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선착순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그래서 1등 한 애 하나는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1등 한 애. 그러니까 애들은 막 땀을 삘삘. 그래도 또 그때는 제가 가벼웠거든요. 저 같은 사람 태운 애는 괜찮은데 한 65kg 되는 애 태운 애는 맨날 꼴찌야.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제부터예요. 뭐냐면 이 숙제를 해가지고 간 사람들의 희망은 숙제 검사하는 거야. 그죠? 응. 숙제를 안 해간 사람들의 내 평생 소원은 숙제 검사 안 하는 거. 그걸. 그래서 그냥 그날도 가슴을 졸이면서 이 숙제 검사 안 하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들어오자마자 숙제 검사한다. 근데 막 복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율법을 지킨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다 지킨 인간이 없어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길로 해서 구원받으면 되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인간이 벌써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예. 그래서 이 악과 고통이라는 증상이 나타나서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자기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지금 살 능력이 없는 망가진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그 주제에 무슨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냔 말이죠.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의는 얻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얻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였죠? 제사, 제사. 그러니까 제사 일시적이지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이 나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심판을 받아서 죽으면 잠시 동안 그게 의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적 의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한 의의와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면 다시 범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물로 오셔서 짐승으로라도 잠시 하나님과 화목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죽으면 잠시만 하나님께 길이 열린다 그러면 예수님을 짐승하고 똑같이 치는 거 아니에요. 효과 면에서. 그 말이 되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치셨을 때는 이 의의 효과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합리적이죠? 동의할 수 있죠? 뭐 동의 안 해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성경의 가르침 바로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의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신 거라 이거죠. 그래서 율법의 의를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율법적 의를 완전히 성취하신 분은 율법이 주어진 시대에 태어나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걸 성취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었는데다가 우리의 죄를 율법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었죠. 그러니까 당신 자신 때문에는 죽을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관심이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관점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죽으실 필요가 없고 죄값을 치르실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 앞에 이 죄인들에 대한 의의를 당신이 가지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의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게 되었단 말이죠. 그 의를 세 번째인 복음적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적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적 의의 의는 탁월함에 있어서 율법적 의와 율법적 의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비교적 의로운 사람이 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은 완전히 의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복음적 의는 완전히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갔나 이제. 근데 그게 당시 사람들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러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헌신적인 목회자거든. 그걸 시간 다 바쳐서 성경 연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여겨졌는데 그 사람들이 의로운 것보다 훨씬 뛰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돈도 많이 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적 의는 일평생 경건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헌신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서 얻은 그 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찬란한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의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면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구원 사건이 뭐라 그랬죠? Jesus died for us.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도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아멘 하고 전 힘으로 의뢰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의 성실은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우리가 한 일이 된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 율법의 정죄를 받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대로 제물이 되어서 율법의 요구대로 사형을 당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두 끌어안고 우리와 관계된 대표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회사 회장이 사업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빚을 많이 지고 회사가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종업원들도 다 함께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뭐 비자금을 말단 종업원들이 포기를 해서 만져봤어. 먹어봤어. 그 회사가 망하는데 함께 도산하는 운명을 맞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보다 더 강하게 우리와 연관된 하나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은 것이 되고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 사형을 당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사형을 당한 거예요. 그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을 때 우리도 그 요구를 이루게 된 거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거저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더 이상 지불할 수 없는 최고의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의 날에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얽어매고 있던 그 모든 파괴적이고 적대적인 세력, 죽음, 율법의 저주, 정죄, 사망, 이런 모든 파괴적인 힘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신 거죠. 그 파괴적인 힘에서 예수님이 그걸 모두 끊어버리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혼자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을 모두 끌어안고 우리와 한 덩어리가 된 존재로서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가 살아났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난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이게 결함 먹는 날이라고 기뻐하는 게 아니야 이게. 복음의 의미를 알아야지 기뻐하지 말이죠.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그 우리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계실 때 그토록 도전하고 인간을 철저하게 지배하려던 하던 그 파괴적인 세력들이 이제는 아직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는 있지만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입증해 주신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예수 믿고 나음을 얻었어요. 영혼이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 있는데 이것들이 다 깨트려지고 나음을 얻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이 속에 죽음 대신 심어 놓으셨어요. 그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모든 악과 고통에서 인간은 스스로 어떻게 해방될 수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고통이 생기나 보다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인간관계 깨져서 고통을 받고 인간살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보다도 인간들 없는 좋은 곳으로 이사가면 그곳엔 다시 질병이 발생해서 고통을 당하고 말이지.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면 또 다른 고통이 생기고 이러면서 인간들이 끊임없이 이 고통과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고 한번 걸리면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움츠려 뛸 수도 없게끔 그렇게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은 불행하면 그냥 불행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은 불행하면 그냥 불행한 거야. 고통스러우면 그냥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말이죠. 불행해도 행복할 수 있고 고통스러워도 기쁨이 넘칠 수가 있는 거야. 이제 실질적으로 볼 때 사도시대에 있었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뭐가 행복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도 잃어버리고 친척도 잃어버리고 동족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말이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뭐가 행복하냐 이거예요. 불행했다 이거예요. 그게 불행했는데도 그들은 행복했어요. 왜? 그 불행의 세력들이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그들을 얽어매어서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뭘 소유해야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뭘 소유해야 되겠는지 생각해 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면 그냥 행복한 거야.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도 불행한 거야. 다 돈 갖고 말이죠. 부족한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도 불행한 거야. 중국에 가 있을 때 장국영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말이지 내가 기억하는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나는 걔가 한 30살쯤 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말이지 나이가 50이 다 돼가더라고 말이지. 근데 그 호텔에서 뛰어내렸어요. 돈도 많아요. 뭐 그 사람만 나타나면 그냥 비명을 지르는 그 예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고 이 세상에 그 사람의 팬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행복하죠. 그렇잖아요. 뭐 건강하죠. 돈 있죠.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 많죠. 지위가 있죠. 행복하잖아요. 근데 불행한 거예요. 왜? 죽음의 세력과 절망의 세력들이 돈이나 건강, 명예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 있어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 그 마음으로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세력들이 하나 문제가 안 돼. 그래, 그 뭐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뭐 예수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가난하고 뭐 예수 믿었는데도 어려움이 계속 있고 이게 복음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물론 예수 믿을 때 구원은 그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거예요. 이제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예수 잘 믿어봐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밥은 안 굶게 해주셔요. 저도 예수 똑바로 믿고 나니까 비로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더라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내 형제 동기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웃 친척들이 가까운 친척들이 고통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다 연관이 되는데. 예,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셔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아직까지도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바깥에서 다스려. 그리고 우리를 수시로 공격해. 그래도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에 이제 말하자면 더 이상 소용이 없다 이거죠. 마치 예? 저항력을 가진 사람한테 그런 균들이 달려들어도 더 이상 이제 소용이 없듯이 잘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진정한 파워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눈물을 흘리며 고통해야 될 그 시간에 찬송 부르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마라와 같이 쓴물을 머금으면서 탄식해야 될 때에 그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감격적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이겼다. 더 이상 사망과 파괴적인 세력들이 나를 사로잡을 수 없다. 도전은 해오겠지. 예, 도전은 해오겠지. 그러나 나를 삼킬 수 없고 나를 사로잡을 수 없고 더군다나 거기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다. 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느냐 이 얘기죠. 이 칭의는 결국은 관계의 회복이거든요. 관계의 재수립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원은 뭐냐면 처음 창조될 때에 인간은 어차피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됐거든요. 하나님이 의도 자체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쑤시개는 뭐 찍어 먹으라고 만든 거고 이빨 쑤시라고 만든 거고 젓가락은 젓가락질하라고 만든 거거든요. 이게 이쑤시개 가지고 젓가락질이 되겠어요?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도록 죄가 없어도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당신께 그 절대적인 의존의 마음에서 비롯된 순종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창조하신 거예요. 그 의도를 인간이 벗어나서는 안 돼야 됐다 이거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늘로부터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영혼에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하늘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늘 자원을 공급받을 때에 비로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광활한 세상에서 수많은 창조 세계를 돌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아주 인자한 왕과 같이 혹은 그 황제 앞에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영광스럽게 이 지상을, 이 지상 세계를 말하자면 간을 관리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 통로가 끊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하늘 자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게 됐는데 이게 혼자 사는 존재가 됐고 또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며 살고자 만들어 놓으셨는데 독립선언하는 존재가 돼버렸고 하늘 자원을 힘입어야 겨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인데 하늘 자원의 공급 통로가 막혔다 이거지. 끊어져 버렸다 이거지. 그리고 사는 거예요. 어? 그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는데 사는 게 다 사는 게 아니죠. 생존은 하지만 인간이 사는 건 사는데 이 사는 게 오죽하냐 얘기예요. 거기서 이 인간의 모든 부패성이 함께 역사하면서 아주 더럽고 뒤틀린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엄마 없고 아빠 없어도 살죠. 동기감 없고 살죠. 가난해도 살죠. 교육 못 받아도 살고요. 친구 없어도 살고요. 옷 없어도 삽니다. 예? 예. 신발 없어도 살고 인간이 공급받는 대부분의 것 다 끊어줘도 먹을 물과 마실 물과 먹을 양식만 있으면 생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존해온 인간이 마지막으로 어떤 존재가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원으로는 도저히 이상하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아 이게 돈이었기 때문이다. 뺏자. 아니면 미친 듯이 일해서 개처럼 벌자. 이렇게 해가지고 재물도 모으고 지위도 올라가 보려고 하고 이 욕망이 충돌을 일으키면 전쟁도 일어나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웃도 사귀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끊어진 하늘 자원을 다시 공급받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갖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이 되니까 다시 그 통로가 생기기 시작해서 하늘 자원이 흘러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으시고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자원을 끊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마침 좋은 비유가 생각이 났네. 옹달샘이 있잖아요. 옹달샘. 샘이 펑펑펑펑펑 솟아나잖아요. 혹은 이렇게 위에서 물이 계속 내려오고 이쪽에 흘러가는 샘이 있잖아요. 그런 샘에 이 집 근처에 있어서 초등학교 때도 늘 거기 가서 세수도 하고 강아지 데리고 나가서 오줌도 눕히고 말이지. 그렇게 거기서 이제 그 아침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방학 때. 근데 그걸 놔두는 게 아니라 애들이 꽝 못된 애들이 진흙 갖고 와서 거기다 막 풀어놓고 도망갑니다. 그래도 물이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갈 때는 금방 물이 더러워지죠. 근데 그게 그릇에 고여 있는 물이면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어떻게 되냐? 물이 계속 흘러 들어와. 그리고 혹은 밑에서 계속 솟아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막 더러워서 도저히 먹을 수 없을 것 같다가도 한 10분 있다 와보면 다시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응?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응? 이해가죠? 이해가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죽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칭의를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칭의를 통해서 하늘 자원을 공급받게 되면은 신자가 그걸 공급 맛을 알게 되면 어떻게든지 이거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갈급하다는 말 쓰죠? 갈급하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얘기 썼어요. 그때는 갈급하다라고 안 그러고 갈증난다 그랬어요. 그때는 사이다 찾는 거고 지금 갈급하다 그러면 사이다 먹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 통로가 다시 열려서 하늘 자원이 공급되는 것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네? 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 주사 늘 충만케 하옵소서. 그것이 하늘 자원에 대한 갈망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그뿐만 아니죠. 그거를 공급을 받고 나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원이 내 안엔 없고 오직 그 하늘로부터만 오는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으니까 이 세상의 금이나 은보다도 소중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야. 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돈 좀 번다고 어깨에 힘주고 막 이렇게 뻐기고 막 이렇게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으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남 다 주라 그랬잖아요. 돈 많이 벌면 난 많이 주고 자기 것도 조금은 남겨. 굶으면 또 안 되지. 또 내일 살아야 되니까 좀 남기고 그 다 주고 말이죠. 예? 그러면 자기 자랑할 게 없잖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뢰의 마음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거, 당신 참 사업 잘하네, 돈 많이 벌었어, 당신 진짜 대단해 이런 얘기할 때 슬퍼 슬퍼. 슬퍼요. 왜?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내가 돈은 많이 벌었지만 높은 지위에 올라갔지만 성공했지만 내 관심은 성공도 아니고 많은 재물도 아니고 높은 지위도 아니고 뛰어난 학식도 아니야. 그럼 뭐야? 이 하늘 자원을 공급받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의존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절대적인 의존의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이 곧 불순종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만은 마음의 불순종이고 불순종은 그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삶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십니다.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모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다는 건 비굴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담대하고 당당하고 단호할 때는 단호하지만 이 겸손함은 사람 앞에서의 비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왕이었잖아요. 근데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티끌에 불과한 인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겸손함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칭의이기 때문에 칭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셔서 우리에게 하늘 자원을 공급해 주실 때마다 누가 생각했나요? 그렇지. 우리에게 이런 신분을 허락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근데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도 모를 때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이렇게 나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주시고 내 공로는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 자원을 공급하셔서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실까? 그래서 감사와 은혜의 눈물에 젖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무지한 사람들에게 빛을 던져주고 열심히 벌어서 다른 사람 다 주고 그래서 가시고기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살았을 삶이잖아요. 그걸 계승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시락 사준다니까 아멘 소리가 크더니 왜 이렇게 복음 믿습니까? 아 그래요. 그 칭의 다음에 또 하나 구원의 실제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화목하게 되는 의롭게 되는 것은 법정 관계에서 빌려온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화목해 되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빌려온 그림이에요. 그림이에요. 사람의 범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두 가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친교적인 측면에서 관찰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친교적인 측면에서 뭘 가져왔냐면 첫째는 적대감을 가져왔고 두 번째는 거리감을 가져온 거예요. 적대감과 거리감을 가져온 거예요. 이 왜 적대감을 가져오냐면 말이죠. 잘 들어보세요. 이 죄를 성분 분석을 하면 물을 성분 분석하면 H2O잖아요. 수소 분자 두 개, 산소 분자 하나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렇게 돼서 물이 되잖아요. 예. 네. 근데 이 죄를 쪼갤 수 있는 데까지 성분을 분석해 보면은 그 성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에요, 반감. 그리고 이 총체적인 게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에요. 이게 적대감이 다시 둘로 나눠지는데 그 요소가 뭐냐면 총체적으로는 적대감인데 그걸 다시 세분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거예요. 반감. 반감 가져본 적 있죠? 여러분들도 청소년 시절에. 하여튼 아버지가 한 번 싫어지기 시작하면 뭐라 그래도 싫죠. 밥 좀 먹어라. 그럼 사람이 밥으로만 사나? 야, 공부 좀 해라. 그럼 아씨, 우리 아버지는 공부밖에 몰라. 어? 그러면 야, 좀 놀아라. 언젠 공부하라 그러더니 말이지. 이렇게 모든 것, 반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지 이 가슴 깊은 곳에 있어서 의지와 정서와 지성 모두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죄의 정체예요. 근데 그 약을 인간이 먹은 거예요. 그 약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죄라는 약이 들어갔는데 그 성분이, 첫째 성분이 이 대적이거든요.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이 풀어져가지고 온몸에 다 이게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는 거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듣는 걸 가지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하는 거 가지고도 하나님 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가지고도 대적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과 관계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이 세상 속에는 물리의 법칙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그렇죠? 그 법칙들을 발견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그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번에 그 몇 주 전에 타임지를 받아보니까 거기 그 이라크에서 쓴 그 무기 얘기가 쭉 특집으로 실렸어요. 근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여러분 폭탄이라는 건 뭡니까? 저기 사람 뭐 건물이 있다든지 탱크가 지나가면 탕 하고 쏴서 이렇게 해서 딱 맞히는 게 그게 대포잖아요. 폭탄이잖아요. 근데 이 폭탄은 요번에 사용이 됐습니다. 하늘에 떠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탱크가 웅 하고 이렇게 보니까 뭐 대포도 없고 뭐 자기 공격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탱크가 앉아 뭐 아파치 헬기 같은 것한테 걸리면은 그 탱크는 죽거든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탱크 타고 다니다가 아파치 헬기 만나면 빨리 딴 데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근데 이제 탱크가 말이죠. 드르륵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나왔거든요. 그 여기 하늘에 떠 있던 폭탄이 그때 작동을 하는 거야. 날아가는 거야, 이제. 이렇게 싹 오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인 줄 알았더니 한 서너 개가 나오는 거야. 근데 폭탄 뚜껑이 열려. 그래서 폭탄이 세 개 내지 다섯 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세 폭탄 셋이서 각자 작별 인사하고 각자 목표물을 찾아서 날아가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빵!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왜 그런데다가만 그렇게 써요? 어? 지금도 눈이 빨개서들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안 나도록 막아주시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 고비를 풀어주신다면은 이 세상은 벌써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것들의 다 기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 대한 적대하는 대적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인류를 모두 구원 얻어야 할 백성으로 불쌍히 여기신다는 생각을 하면 그런 기술이 있어도 그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런 대적, 적대감이야. 근데 그런 적대감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도 가지고 계시다, 얘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는 부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잘못하셨냔 말이에요. 그죠? 지가 가서 따먹고, 지가 범죄하고, 지가 좋아서 나쁜 짓 하다가 괴로운데, 왜 하나님 원망하느냐, 이게. 다 지 잘못해서 그러는데 말이에요. 그건 꼭 뭐하고 똑같으냐면, 지가 가서 사고 치고 문제 일으켜가지고 감옥 들어가고 두들겨 맞고 불량비한테 돈 뺏기고 의도 터지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는 누구 허락받고 나눴어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 하나님이 뭘 잘못하셨네요. 그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은 이건 부당한 거야. 그러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가지고 계신 이 적대감은 정당한 거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적대감은 인간 자체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적대감이에요. 왜? 그 죄의 성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인데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실 수가 있느냐 이거죠. 어? 하나님이 그것까지 사랑하셔야 될 이유가 어디냐. 하나님의 성품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 이해가 생각이 났어요. 비유가. 제가 언젠가 한번 차를 몰고 쫙 지나갔는데, 그 길거리에 말이죠. 이 개를 길르려면 잘 이렇게 길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길을 잘못 든 개가 이게 고속도로를 들어선 거라, 이게 고속화 도로를. 근데 그걸 피하지 못하고 차가 친 거예요. 그랬으면은, 아휴, 그거 뭐, 되게 좀, 누구라도 좀 와서 치면 좋은데, 그 놈을 놓고 그 개도 꽤 커요. 근데 그거를 계속 밟고 지나간 거야. 그 밤에. 그러니까 막 창자가 다 나와가지고 머리통이 찢어진 거야. 그게. 근데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좀 힘들더라도 참아요. 알겠지. 가슴에 새겨지니까. 근데 이제 어느 자매가 애인을 만나러 갔어. 데이트하는 날이야. 근데 말수간 양복을 차려입고 그리고 이 무스까지 바르고 말이죠. 겨울 연가에 나오는 사람처럼 이렇게 물까지 들이고 그리고 목도리까지 두르고 딱 나타났어요. 웃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얼마나 많이 텔레비를 봤습니까? 난 두 번밖에 안 봤는데. 근데 말이죠. 어? 어. 그래가지고 저기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은 너무 애틋해. 너무 보고 싶어서 간발해도 눈이 1cm는 나왔단 말이야. 에고 눈물이 맺히도록 근데 뭘 손에 들고 있는 거야? 가보니까 그 길거리에서 그 머리통 깨진 거 말이야 창자 다 터진 거 그걸 들고 그러고 말이지 아 자기야 빨리 와 이러는 거야. 가서 뜨겁게 안길 수 있어요 없어요?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와 이 내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 뱉어져 죽은 짐승의 시체와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친구가 떨어지는 게 가장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렇죠? 떨어지기만 하면 문제가 될 게 없어. 가서 뜨겁게 악수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품에 안는 거야. 어? 근데 어떻게 거길 가냐 이 얘기예요. 대적하는 사람은 설득해서 그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데 이 대적이라는 감정 자체는 박살내서 없어버려지지 않고는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셔도 다시 화해가 되지 않고 거리감이 있다면 이건 진정한 의미의 화해가 아니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거리감이에요.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에게 물으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 누구한테 배웠냐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신 분이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이제 아주 순식간에 무서운 분으로 돌변해서 숨은 거예요.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죄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감을 가져다 준 거예요. 거리감. 이것도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친밀감이 안 느껴져요. 그죠? 기도하는데 친밀감이 안 느껴져요. 주님 그리고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한 시간 기도하다 갔는데 혼자 중얼거린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허전해요. 그게 뭐냐 하면 거리감이에요. 거리감. 응? 그 거리감은 피곤하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환란이 온다고 오는 것도 아니야. 돈이 없다고 해서 거리감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 거리감은 오직 하나 때문에 말미암는 건데 그게 뭐예요? 죄와 불순종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런 거리감이 있을 때에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절대 의존의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진실한 참회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을 낯설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의 날 다가오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다 사는데 항상 그 아버지 어머니가 두려워 무서워 혹은 굉장히 먼 친척만큼도 안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항상 불편하게 느껴지는 관계 속에서 자라온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그런 거리감을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함 때문에 그런 거리감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화목은 바로 이 화목은 바로 이런 관계가 다 청산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이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이 아니에요. 응? 뭘 잘못했는데 아버지 한 번만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막 야단을 맞았어요. 너무 사정을 하니까 알았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네 방으로 가. 보기도 싫다. 한 번만 용서해 줘. 아, 용서해 줬다니까. 왜 자꾸 이래. 귀찮게 가. 이게 얘가 편할 수가 있느냐. 그건 복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이의 마음은 뭐냐면 아이들 얘기 물어보세요. 뭐냐면 어떤 애가 그러더래. 아버지가 어느 날 너 이놈 자식 이 애비가 너한테 뼈 빠지게 돈 벌어다가 안 해준 게 뭐 있냐고 막 그러니까 얘가 말이지 대드는데 뭐라고 대드냐면 언제 아빠가 나 정말 염려하는 마음으로 따귀 한번 때려본 적 있어요. 그러더래. 그 얘 맞고 싶었던 거야. 문제는 뭐냐? 그 구타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돈 주고 그냥 막 그냥 이렇게 해주고 자기 의무를 대할 때는 그거 말고, 못했을 때는 그냥 딱이 때리면 말이지 이놈의 자식 말이야 이러면서도 끝나고 나면 다시 이 뜨겁게 끌어안는 이런 관계를 원했던 거야. 아버지가 언제 나 위해서 뼈 빠지게 일했냐 이거야. 아버지 벌어서 먹고 살고 말이지 골프 치러 다니고 말이지 엄마하고 재밌게 살았지. 누가 나 내가 돈 몇 푼이나 쓴다고 아버지 뼈 빠지게 돈 버냐고 막 그리고 대들더래요. 응? 그건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애들이 돈 몇 푼이나 쓴다고 말이지 뼈 빠지게 돈 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응?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애들을. 그런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거룩하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화해를 시키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멸시와 욕 가시 기관 쓰셨네.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죄 있는 어린 양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진노를 퍼부은 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걸 보고 먼저 마음이 움직이신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화해를 하신 거예요. 먼저. 여기에서 사랑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가마가, 인간을 향해서 가마가 먼저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풀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당하는 그 비참한 죽음을 보시면 인간들이 나한테 몹쓸 짓을 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모욕과 더러운 일들을 했지만 내가 이제는 저 인간들을 이 죄 때문에 인간들의 죄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이 적대감과 그리고 저 인간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이 거리감을 내가 접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손을 내미신 거예요. 네, 손을 내미신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구원의 실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놀라운 화목함. 언제 한번 그 기사에 보니까 말이죠. 어느 잡지에서 봤나 기사에서 봤나 청소년들은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나쁜 거 가지고는 자살 안 합니다. 근데 친구와의 화목한 관계가 깨지면 자살합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도 여자애들 셋인가가 한꺼번에 자살했어요.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왜 자살했냐면 친구 관계 때문에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친구를 막 이렇게 넓게 사귀는 그런 형이 아니라 이렇게 몇 명 그렇게 죽지 못해 따라다니는 그런 형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친절하게 사귀다가 뭐 때문에 하여튼 틀어져. 그러면은요 공부도 못하고 정말 죽고 싶어요. 어? 실현 당했을 때 느끼는 그 느낌하고 또 다를 거야 아마. 전혀 달라요. 그 화목이 깨지려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을 또 학교 가서 매일 봐야 돼. 그 요즘 집에서 또 그런 걸 경험하고 계신 분 여기 계시죠? 부부싸움 해가지고 말이죠. 네. 그때 그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어. 그 고통스럽지 않다면 원래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화해의 길이 열려서 잘 화해하고 그리고 라면이라도 하나씩 먹고 말이지 즐겁게 헤어지고 돌아오면은 그렇게 행복하고 날아갈 것 같을 수가 없었잖아요. 이, 더군다나 이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해보라. 그, 한없는 화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 그 사람이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 맨날 찬송 부를 때,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대.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대. 이렇게 사람 은혜를 많이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대. 그리고 오히려 뭐라 하냐면, 죄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봐라. 나도 살리셨는데, 널 안 살리시겠냐. 왜? 난 죄인 중에 괴수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화목을 경험한 사람들의 축제적인 언어예요. 축제적인 언어.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어느 정도는 하늘을 두루 말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느낌. 이게 화목의 관계. 그러니까 어때? 매일 가도 매일 만나고 싶은 거야. 우리 집안 식구들이 은혜 받고 나면 왜 그렇게 교회를 자주 가냐 그러는데 지금 이것도 너무 조금 가서 걱정인데 말이지. 일주일에 다섯 번밖에 안 가는데 그것도 많이 간다고 말이지. 그런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는 일곱 번째 지금 나오고 있잖아. 그게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구원이 가져다준 화목이에요. 이렇게 화목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이게 경건한 의미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파괴적이고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취소시켜서 지옥으로 보내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려. 방백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는 좋도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리라.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화목이 가져다준 효과란 말이죠. 그런 속에서 이제는 세상이 뭐라고 요동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죽음이 흰 이빨을 드러내고 내 앞에 와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아 오너라 내가 너의 휘장을 찢고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화목을 해주셨으면 이 화목을 한번 이렇게 화목을 해주셨다는 것 때문에 자만해서 막 살면 안 된다 이거야. 이 화목을 계속 지켜야 돼. 이 칭의도 마찬가지야. 칭의 하나님이 한번 의롭다 칭해주셨지만 계속해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행사를 해야 돼. 나는 주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해 주셔서 나에게 하늘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사람이다. 그런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것을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그 믿음으로 맞서면서 이 세상을 대항하면서 살아야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 근거해서 우리에게 이 화목을 가져다 주셨지만은 이 화목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화목.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신령한 소심함을 지내야 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래도 될까?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텐데 나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면 어떡하나? 다시 하늘 자원이 끊겨진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고통을 내가 맛보기는 싫은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화목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뭐냐면 성화의 사랑의 성화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도 다 듣고 나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그렇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이 화목을 지금 현재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 있죠? 깊이 회개하면서 그래서 이 주님과의 이 적대감과 거리감을 버리고 그리고 탕자가 그 고생 끝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다시는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가 진홍같이 붕글지 않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그 화목을 돌려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하늘 자원을 힘입고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절대 의존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